천왕동 팟캐스트 교육 오늘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루 FM의 이세린이라고 합니다.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인사드리는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사실 마이크를 다 꺼놔서 아무 소리가 지금 저 말고 들어오지 않지만 제 앞에 무려 지금 몇 분이죠? 8분 정도? 9분 정도의 사람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구루 FM에 있지 않아요. 구루 FM이 아닌 곳에서 녹음하는 게 되게 오랜만인데 지금 제가 이 9분 뭐 조금 더 많으신 분들이 원래 처음에 계셨는데 그분들하고 함께하러 제가 선왕동 마을회관으로 왔습니다. 7단지에 있는 곳인데요. 너무 세련돼가지고 저희 동네에도 이런 곳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분들과 처음 만났는데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근데 저희가 자기소개 한 번도 하지 않고 서먹하게 오늘 공개방송이 아니라 라디오 방송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 시간을 위해서 자기소개를 조금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앞에 지금 마이크 앞에 다 두고 계시니까요. 뭐 즐겁게 라디오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우선 한번 그냥 다 같이 그냥 있는 자리에서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소리가 충분하게 잘 들어가고 있나 모르겠네요. 이 열기가 느껴지시는지. 그리고 오늘 와주신 분들 전부 각자의 매력이 충분하신 분으로 제가 앞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약간 느꼈는데요. 제가 사실 아직 이름을 못 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적어가면서 좀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 제가 이름을 여쭤보면서 동시에 그분께 약간 간단한 자기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기소개 해주실 때요. 이 프로그램에 어떻게 좀 참여를 하게 되셨는지에 대해서도 먼저 얘기를 조금 부탁드릴게요. 어디로 돌아갈까요? 네, 저 왼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 안심주택에 살고 있는 20대 정예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만 얘기하지 말고요. 다 같이 약간 약간 추임새 같은 거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은 씨 다시 한번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예은 씨 어떻게 이 교육을 알고도 참여하시게 되셨어요? 제가 이렇게 이런 구성으로 사실 해본 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뭐랄까 다 연령대가 비슷하신 분들이었는데 되게 오늘 좀 네, 그러네요. 네 어떻게 알고 참여하시게 됐나요? 저도 안 지는 얼마 안 됐고요. 네네. 저희 그 안심주택 안에 밴드 앱이 있는데 네네. 거기 안에서 이제 홍보 전단지를 보고 신청을 하게 됐어요. 그 천왕동에는 다 동네마다 앱이 있나요? 그 밴드를 사용하시나요? 네, 저희는 있어요. 아, 그렇구나. 완전 진짜.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지금 말씀해주신 안심주택 사시는 분들도 이제 마을 활동에 참여하신다고 들었는데 천왕동에서 혹시 뭔가 하는 거에 전에도 참여해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전혀. 이번이 처음이신 거예요? 네, 저희랑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모두 다 약간 환영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아직 네. 그래서 앞으로 좀 재밌게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럼 예은 씨 다음에 옆에 한번. 안녕하세요. 저는 천왕동에 살고 있는 6살 난 아들을 둔 엄마 이미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진 씨. 미진 씨도 약간 뭐 아니에요. 제가 조금 더 아껴놨다가 네. 앞으로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네, 미진 씨 앞으로 네. 네. 안녕하세요. 전 천왕 3단지에 살고 있는 아이가 셋이에요. 그리고 40대 이제 초말.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여기를 여러 카톡방을 왔다 갔다 하다가 댓글 한번 잘못 달아가지고 얼결에 오게 됐는데 근데 뭐 관심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라서 이게 처음에는 팟캐스트를 모집을 하는데 이게 뭔지를 잘 모르니까 선뜻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렇죠. 사실 네. 마을에서 라디오 되게 낯선 네. 아니어도 사실 어디서도 낯설 전 라디오를 직접 만든다는 것은. 그리고 처음에는 이런 성격의 뭐 교육을 받거나 이런 게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컨대 뭐 그냥 이게 전단 이렇게 나와 있는 거에 보면 팟캐스트 모집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용어도 생소할 뿐더러 그쵸. 가서 어떤 식으로 뭘 내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냥 밴드에 뜨니까 이렇게 보긴 했는데 이게 선뜻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한번 이렇게 저희 또 여기 아까 보조해 주시는 김정금 씨하고 네네네. 이제 같이 이제 톡방에 들어있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잘못 댓글을 한번 딱 달았다가 그냥 끌려서 왔는데 뭐 많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접하질 말았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렇게 막 헤드셋 쓰고 얘기하고 이러니까 막 분위기가 붕 뜨는 것 같아요. 아, 다행입니다. 앞으로 네. 조금 뭐 괜찮은 시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고 얘기 나와서 말인데 혹시 이 중에 팟캐스트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저요. 네, 말로 저도. 한번 네. 한 그러면 한 세 분 정도 네 분 정도 되시는 건가요? 다른 분들은 라디오 조금 청취는 하시는 편이신가요? 네. 아, 보통 이제 뭐 주파수나 이런 걸로도 좀 많이 들으시나요? 네. 아, 뭐 지금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나 저 세대 밑에 이제 청소년들과 교육을 할 때 약간 라디오를 교육을 해야 되는데 라디오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라디오를 겪어본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들어봤다는 청소년들한테 물어보면 아 아빠 차에서 들어봤어요. 뭐 이 정도인 거죠. 그래서 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뭐 팟캐스트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제 앞으로 알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수 선생님 맞으시죠? 네. 네 옆으로. 네, 안녕하세요. 저도 3단지에 살고 있는 아이 둘 있는 엄마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 아이 유치원에 갔다가 뒤늦게 저기 팟캐스트가 있다는 얘기 듣고 어떻게 한번 와가지고 그냥 게스트로 참여하는 건 줄 알고 가면 뭐 게스트로 뭘 얘기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겁나서 참여를 선뜻 못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뭐 배우는 거라고 하길래 아 좋은 기회다 싶어서 참여했습니다. 네. 선생님 성함이 박미라입니다. 아 박미라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들 지금 다 들으시는데 목소리 되게 라디오 톤이시네요. 아 그래요. 오늘 방송 녹음하고 나면 다들 자기 목소리 한번 다시 들으시면서 어떤지 한번 얘기 나눠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박미라 선생님 옆에.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전 김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5단지에 살고 있고요. 네. 애가 둘이고 40대 중반 주부입니다. 저는 여기 오게 된 계기는 그 유명한 김정금님이 아, 천왕동을 약간 주름 잡고 계신 분인가 네. 봐요. 저는 진짜 저는 마을 바깥에서만 만나봤기 때문에 본인 자칭 천왕 이모입니다. 그분이 아 이게 자타공인이었군요. 그냥 자칭이 아니라 근데 여기저기 요새 그것 때문에 지금 팟캐스트 때문에 엄청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한번 와보게 됐습니다. 아 뭔가 이제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 뭐 일단 한번 쭉 이어가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지막 30대를 즐기고 있는 김연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거 하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아이 바래다 주는 유치원길에 옆에 분한테 납치당해서 어머. 같이 왔는데 아주 좋은 곳입니다. 아~ 이렇게 좋게 생각해 그러니까 뭐랄까 마이크가 다 앞에 있으면 약간 좋은 말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근데 정말 납치돼서 오신 건가요? 네, 저 그냥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누가 납치를 하셨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아무튼 네, 연경쌤 너무 반갑습니다. 선생님도 혹시 성함 알려주시고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권진주라고 하고요. 이제 천왕동에 살고 있고 20대고요. 20살이라니 20대고 저도 이제 밴드 보고 참여하게 됐고요. 뭐 보통 그러니까 평소에도 라디오 많이 들었고 이제 저 이제 밤이나 이제 새벽 방송 많이 듣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 자체도 이제 목소리가 좀 톤이 낮고 이래서 조금 걱정은 했는데 재밌을 것 같아서 기대 많이 되네요. 진짜 그냥 FM으로 라디오를 이제 들으시는 거죠? 네. 아, 어떤 방송 들으시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여기 다 들은 혹시 같이 듣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혹시 라디오 이름을 뭐 얘기하고 이래도 되는 건가요? 팟캐스트에서? 네, 아무 상관 없죠. 네, 당연히. 그 간첩. 아니 뭐 저희 홍보해 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제가 잘 우겨 보겠습니다. 주로 MBC FM 4U 듣고요. 밤에 이제 이제 배철수 6시에 시작하는 배철수 음악 캠프부터 시작해서 새벽까지 쭉 듣고 아침에 이제 7시에 농철 씨 하는 것까지 듣고 이제 끝나는 편이에요. 아, 그렇구나. 진짜 아마 하루 진짜 루틴에 이렇게 들어가 계시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말씀하시지만 이제 아, 밤을 새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제 평소에 회사 다니고 그럴 때는 안 그렇게는 못 하는데 근데 요새는 시간이 여유가 좀 돼서 밤에 그러니까 그 생애 주기가 좀 바뀌었어요. 밤으로 그래서 예, 밤에 많이 듣는 편입니다. 여기 또 다 올빼미로 사시는 분들도 아마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 앞으로 좀 더 알아가도록 하고요. 선생님 아직 못 해 주셨죠? 네. 아이고. 저희가 지금 헤드폰과 안녕하세요. 마이크가 부족한 관계로 이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랑 처음 보지 않으셨죠? 네. 조금 사연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세린쌤하고 같은 기수로 교육 신청했었죠. 근데 이제 그때 2회까지인가요? 수업 받다가 예. 아기가 좀 아픈 바람에.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저도 뭔가 얼굴이 익숙한데. 그리고 저 세린쌤 방송에 참여했었어요. 아, 맞아요. 네. 제가 천왕동 독서 맞습니다. 그 책놀이. 네네. 맞아. 책놀이에서 저희가 사실 지금 많은 저희 천왕동 분들께서 저희 방송에 조금 출연해 주시고 계시는데 책놀이 분들이 초대해 가지고 저희가 책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책놀이가 뭐 그때 아마 작년에 저희가 초대를 드렸던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역시 우리 정금량 아, 정금쌤 덕분에. 아. 그분의 명실상부에서 이신 걸로. 네. 네. 그래서 뭐 아무튼 다시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게 네. 선왕동에서 하기에 되게 잘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여기서 했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저 너무 되게 기쁘고요. 선생님 혹시 마지막으로 한번 좀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저도 천왕동에 살고 있는 30대 정원주라고 합니다. 정원주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사실 아기가 같이 있죠? 네네. 아, 이름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얘는 송하빈이에요. 이름이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저 아기들 딱 보면은 몇 개월인지 이런 거 되게 구분 못하는데 혹시 몇 개월이에요? 지금 16개월 막 됐어요. 안녕하세요. 안녕. 네네. 이렇게 뭐 몇 명이었죠 지금?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명이서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아주 단란한 라디오인데요. 뭐 각자 이제 뭐 자기소개는 했는데 혹시 하시면서 아, 나 이런 거 이것 때문에 참여했다 뭐 이런 얘기 좀 하고 싶었는데 미처 지나가다가 얘기 못 하신 분 좀 계실까요? 아, 뭐 충분히 나는 걸로. 그게 그 라디오에서는요. 그 3초만 정적이 돼도 사실 NG래요. 저희는 녹음 방송이기는 하지만 그게 뭐랄까 저도 이제 정적이 이제 한 2초까지 오면은 약간 강력한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다들 약간 협조를 해 주셔서 뭐랄까 취임새라도 아라든가 아, 짝짝짝 이런 것도 괜찮고 아 정말요? 이런 것도 괜찮고 그러니까 저 사실 뭐 저의 대답을 해주실 필요는 없지만 서로 지금 약간 친해져 가는 단계니까 처음 뵈신 분들도 계시면은 조금 뭐 이렇게 추임새 넣어주시고 반응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은 저희 약간 작전 타임이 조금 필요한 타임인 것 같아서 자기소개도 했으니 노래 한번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노래는요 제가 뭘 들을까 조금 고민을 하다가 다들 무한도전 보시나요? 네. 아, 얼마 전에 그 유재석이 그 아이돌 그 누구죠? 엑소? 엑소랑 같이 이제 춤을 추는 걸 보는데 너무 잘 추더라고요. 아, 그분은 약간 무한도전 CG랑 약간 안 맞는 약간 뭐든지 잘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노래가 신나서요. 신나는 노래 듣고 다시 돌아와서 저희 아까 하기로 했던 얘기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댄싱킹이고 유재석과 엑소가 부르는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나가기 전에 아야야 오늘 밤 나는 Dancing King 나에게 빠져들어 아야야 오늘 밤 나와 Dance all night oh, 지루했던 하루 벗어 던져버리고 내 안에 잠들어 있던 흥은 챙기고 올라타봐 여기 리듬이란 마법에 세뇨리타 깜짝 놀랄 밤을 선물해줄게 걱정 멈추세요 너를 맡겨 그냥 미쳐 지친 가슴에 불을 당겨 함께 춤을 춰 가슴 날 뜨거운 리듬에 가슴이 뛰잖아 달아올라 지금 내 심장이 너의 본능을 깨워 이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아야야 오늘 밤 나는 Dancing King 나에게 빠져들어 아야야 오늘 밤 나와 Dance all night Get ready 하고 엑소의 댄싱킹 듣고 돌아왔습니다. 다들 그 당시에 무대를 좀 생각해 보셨나요? 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조금 아까 못한 얘기들 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아 이런 얘기 좀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주제를 드렸던 게 몇 가지 있는데요. 뭐 크게 뭐 좀 얘기해 보자면은 그거였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요새 내가 요즘 빠져 있는 거 뭐 이거 하나쯤은 다들 있으실 것 같아서 그거랑 이제 내가 이건 잘한다. 뭐 사람의 재능이 뭐 이렇게 뭐 무한하다고 하지만 사실 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저도 되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자신감 없게 맨날 아 저는 못해요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더 많은데 그래서 뭐랄까 지금 이 시간에는 모두 그런 마음은 다 버리고 자기 자신 있는 것만 한번 얘기해 보자. 뭐 이런 차원에서 그 두 가지 질문을 먼저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이게 뭐 처음 스타트는 제가 뭐 지목을 드려서 한번 시작을 할 건데 이게 그냥 막 아까처럼 순서처럼 돌아가는 게 아니라 비슷한 게 있으면 비슷한 대로 약간 이어갔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래서 각자 좀 잘 들어주시고 네. 다른 분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이 김에 조금 알아가보는 뭐 시간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분께 처음으로 부탁을 드릴까? 박영 선생님. 네. 아 선생님 혹시 요즘 그 푹 빠져 계신 게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으세요? 푹 빠져 있다기보다요. 열심히 네네. 하는 게 있어요.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다른 건 아니고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40대 넘어가고 이러니까 관절 쪽에 무리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새로 요가 시작해서 굉장히 막 열심히 하는데 이게 그냥 저기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스트레칭 하는 그런 것보다 제가 가는 요가 쪽은 근육 운동이나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한번 갔다 오면 이렇게 개운한 느낌보다 집에 오면 막 온 삭신이 막 쑤시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가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아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몸이 적응을 해야 되니까 좀 더 시간을 지켜봐야 된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가에 그래도 이제 근육 운동을 많이 해야 되고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근육은 자꾸 퇴화하고 아 이거 굉장히 서글프네요. 그렇게 돼서 근육 운동, 그러니까 근력 운동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막 온몸이 막 이렇게 막 아우성 치는 이건 제가 견뎌야 되는 거라서 요즘에 그것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 나가고 집에서도 해야 되는데 조금 그러긴 한데 그래도 맞아요. 열심히 하려고 굉장히 요즘엔 좀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아 집에서 하기 쉽지가 않은데 네. 막 그 근데 참 확실히 그런 것들을 평소에도 좀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와 아마 뭐 다들 한 번쯤은 집에 요가 매트 사셔 보시지 않았나요? 저도 네네. 막 집에 있다가 하도 운동을 안 해서 이렇게 성난 어머니께서 저 갖다 버리셨는데. 아, 네.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신체적인 움직임이 있는 게 삶에 조금 활력을 주고, 그러니까 뇌를 안 써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뭔가 일할 때 쓰는 뇌를 좀 쉬게 해주면서 뭔가 에너지를 쓸 수 있어 좋은 것 같은데, 뭐, 다른 분들 혹시 요새 좀 운동하시는 분은 안 계세요? 저도. 나 선생님, 마이크 좀 조금 가까이 해주세요. 저는 평생 운동을 왜 해야 되는지 의문을 품고 살다가. 맞아요, 저도.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피곤해지잖아요. 맞아요. 피곤해지면 제가 할 일을 못 하니까 그럴 바에야 하지 말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다 피해서 안 하다가 이제 작년부터는 아프더라고요, 안 하니까. 진짜요? 네. 그래서 운동을 살려고 시작을 해서 지금 1년째 하고 있어요. 어떤 거 하시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무작정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했다가 운동도 모르고 하니까 더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PT를 받으면서 이제 교정을 시작을 했어요. 그 스님 엄하게 안 하시나요, PT 선생님? 엄하게 하면 저도 성질이 있어서. 선생님 저 안 할 건데요. 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천왕동은 운동하기 괜찮은 동네예요? 뭔가 살면서 운동하면서 이렇게 지내기 괜찮은 곳이에요? 혹시 네. 여기도 막 동아리 같은 거 막 하다못해 조기축구라든가 이런 것들 다 하시는 분들 좀 계신가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에 안 계셔도 그러니까 마을에 조금 계신가 뭐 이런 게 조금 궁금해가지고. 네, 여기 운동하기 꽤 괜찮은데, 그러니까 둘레길이 있으니까 네. 그냥 걸어 다니기는 그냥 기본적으로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태권도나 뭐지 이렇게 운동센터에서 아이들이 오전에는 없잖아요, 학교 가고. 오후에 오니까 오전 시간을 빌어서 뭐 댄스하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처음엔 굉장히 활성화되다가 지금은 좀 주춤하긴 한데 그래도 다른 동네에 비해서는, 아니면 또 뭐 도서관 주체로 해서 2단지 뭐 2단지 뭐 이런 데서 요가나 이런 것도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천왕동이 그게 정말 장점인 것 같아요. 동네마다 네. 저는 뭐 외부 사람이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지만 뭐 그 동네마다 이렇게 작은 도서관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뭐 책을 읽든 뭐 프로그램을 하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게 되게 저는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약간 부러웠던 기억이 나는데, 아까 춤 얘기가 나서 그런데 저는 요새 너무 춤을 배우고 싶어요. 춤을 진짜 못 추거든요. 제가 진짜 못 춰요. 평생의 트라우마인데. 못 춰도 괜찮으니까 그냥 막 그런 춤 춰보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 안 하던 짓 해보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음이 생기고 있는데, 혹시 뭐 그런 쪽으로 약간 뭐 춤은 아니어도 괜찮으니까요. 뭐 음악을 듣기를 좀 좋아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도 약간 계실 것 같은데 뭐 약간 책 읽는 거라든가 좀 문화적인 쪽으로 뭔가 요새 좀 빠져 있는 게 계신 분 계시나요? 아, 저는 지금 네 엑소 노래를 듣고 네 마침 제가 질문을 받아서 써놓은 게 지금 푹 빠져 있다는 게 그거였는데요. 아침에 저는 지금 댄스를 하거든요. 아 진짜요? 아 진짜 라인 댄스 라인 댄스를 해요. 어 라인 댄스가 뭐예요? 그러니까 선을 맞춰서 이렇게 서갖고 추는 춤을 라인 댄스. 처음에 몸매에 대한 라인으로 알고 갔는데 아, 선을 맞춰서 아, 추는 게 라인 댄스라고 하더라고요. 어 저만 처음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운동 삼아서 시작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나갈 춤이 엑소 댄싱킹이라서 지금 걱정이 심이 됩니다. 아, 이 춤이 약간 붐처럼 이렇게 여기저기서 하는구나. 어떠세요? 그 춤추는 거 그냥 처음부터 막 잘하시고 이랬던 건 아니실 것 같은데. 전혀 뭉치였는데 지금 한 4년 5년 돼가고 있거든요. 어머. 그러니까 좀 약간 리듬감이 생기면서 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좀 될 것 같아요. 저 그것도 약간 궁금해요. 약간 뭐랄까 가족분들하고도 그런 얘기 좀 하세요? 이제 뭐 춤 막 이거 뭐 춤추면 좋다거나 뭐 이런 얘기라든가 뭐 예컨대 뭐 공연 같은 걸 좀 해보셨다거나 뭐 이런 거 있으세요? 공연은 몇 번 해보긴 했는데 오, 여기 혹시 보신 분 안 계세요? 나는 출제 때 아 앞으로 예의주시 하는 걸로 좀 어떠셨어요 그 경험이? 아 저는 그냥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편이라서 식구들이 보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쵸. 약간 나만의 세계를 약간 가지고 싶은 뭔가 그런 건데 뭐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따라하고 싶어지는데 뭐 이야기 조금 이어갈게요. 그 지금 다들 마이크가 조금 머셔가지고 여기서 소리를 올려도 잘 안 들어가가지고 조금만 더 가까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지금 한 마디도 안 해주신 분이 어떤 분이 계실까? 약간 선생님이 죄송해요 지금 이름이 좀 헷갈려가지고 박미라요. 아 맞아요 박미라 선생님 알려주세요. 요즘 뭐가 빠져 계신지. 아, 저는 이제 오늘 팟캐스트 교육 왔으니까 제가 최근에 듣고 있는 팟캐스트가 이진우의 경제특강이라는 팟캐스트거든요. 어 뭐야? 뭐? 경제특강? 이진우의 경제특강. 경제특강이요? 네네네 제가 집에 있으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팟캐스트 어플을 깔아가지고 듣다 보니까 그게 참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또 뭐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뭐 이런 것 좀 알려주는 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듣다 보니까 좋아요. 그래서 팟캐스트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 보니까 거기서도 편하게 대화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요. 그것도 좋고 저는 예전에 또 들었던 거는 아이 육아 방송 팟캐스트 서천석의 아이와 나라는 거 들었었는데 네네네. 근데 요새는 또 그거 업데이트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또 멈추기도 하고 그러나 봐요. 저는 팟캐스트의 생리에 대해서는 잘 몰랐기 때문에 네. 그래서 팟캐스트는 네네. 뭔가 정기적으로 안 올라오는 것도 있고 좀 그런 것 같기는 한데 네. 와 경제 특강 들으시다니. 근데 그게 들을만한가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이제 그 박영수 선생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 기억력과 암기력이 아.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기억력을 어떻게 높이는 게 좋을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게 자꾸 듣고 기억하고 암기하면 된다 하길래 경제 특강을 들으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좀 들을만하더라고요. 자꾸 들으니까 반복하면 기억이 잘 된다고 하는데 자꾸 들으니까 이제 들을만하더라고요. 네, 좋다 반복해서. 좋다. 네. 뭐 저도 이제 사실 뭐 그 팟캐스트 들어본 건 아니지만 서천석 아까 말씀하신 서천석의 아이와나 서천석의 아이와나 네. 그 교수님이 진짜 그 가끔 이제 얘기를 막 그런 심리학 쪽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막 그런 SNS 글들을 보면은 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런 글들을 쓰는 사람이 말은 어떻게 할까 지금 문득 궁금해졌는데 말도 글처럼 엄청 잘해요. 대단하시죠. 궁금하다. 왠지 오늘 네. 돌아가면 다들 한 번씩 깔아가지고 볼 것 같은데 그럼 어디로 들으세요? 팟빵으로 들으시나요 혹시? 네네네. 근데 요새는 업데이트 안 한 지가 정말 오래됐어요. 아 네. 그렇구나. 네. 그래도 예전에 과거 것 쫙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그 오늘 제가 돌아가시고 나면 말이 좀 이상했다.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제가 그 카톡방으로 팟빵 어플을 좀 어떻게 깠는지, 뭐 그리고 만약에 저희 방송을 들으시거나 다른 마을 라디오들을 들으시려면 어떻게 좀 찾으시면 되는지 약간 이런 것들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뭐 높은 순위에 있는 팟캐스트들도 있지만 뭐 예컨대 이제 각 지역마다 하는 재밌는 방송들이 조금 있거든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어머니분들이 모이셔서 자조 모임처럼 이렇게 수다하는 팟캐스트 만들기도 하시고, 뭐 청년들이 주도가 돼가지고 아니면 또 청소년이 주체가 돼가지고 진짜 어른들 손 하나도 안 대고 청소년들이 얘기를 하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공개 방송이 있었는데 아 이런 팟캐스트가 여기도 한번 나와야 되는데 뭐 이런 약간 생각도 조금 해보고 해서 다 같이 이제 뭔가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 뭐 앞으로 조금 제가 많이 소개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그러면 여기에 조금 더 이어서 해주실 분 안 계시면은 뭐 약간 아직 말씀 안 해주신 분 이어서 해주시겠어요? 저는 요즘에 일본 드라마에 빠져 있어요. 일본 드라마요? 네. 결혼을 해서 살다 보니까 나이 챙기기도 바쁘고 또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이 좀 갖기가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집에 있는 남자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안구 정화를 하기가 좀 시기가 좀 힘들길래 예. 그래서 이제 찾다가 일본어를 제가 전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공부도 할 겸 해서 드라마를 드라마에 빠져서 요즘에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작품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마츠모토 준이라고 좀 유명하죠, 그분. 예, 일본 아라시 그룹의 멤버 중에 한 명. 그 사람이 약간 나오는 다들 드라마? 약간 어떤 사람인지 다 알겠다, 막 이런 표정들이 다 지나갔는데. 유명하죠. 예. 그분이랑 또 오그리 슌 이런 사람들 나오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꽃보다 남자 같은 거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예, 그런 거라든가. 예, 그다음에 리치맨 푸어 우먼 이런 것도 재밌었어요. 좀 특히 주부들한테 강추. 어떤 내용이길래 주부에게 강추죠? 코믹도 많이 섞여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남 배우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중요하죠 정말. 그다음에 전형적인 그 이제 가난한 여자와 이제 잘 나가고 이제 부자인 남자와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재미있는 거죠. 재밌어요. 저 그거 되게 궁금한데, 그러니까 해외 라디오랜다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그 찾아서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파일을 구한다던가 뭐 DVD를 빌리거나 이런 게 되게 쉽지 않은데 좀 그렇죠. 그냥 인터넷 통해 가지고 검색하면 사이트에서 나오나? 찾아서 보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다 이제 나중에 공유하는 걸로. 네. 회원가입을 해서요? 네, 회원가입해서 돈도 내고요. 의료로. 아, 예. 네. 그렇게 해서. 하긴 뭐 어둠의 경로로 보는 방법도 분명히 있긴 하겠죠. 네. 아무튼 저희는 돈 내고 보는 걸로. 아무튼 그래서 같이 보고 뭐 얘기 나눠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평소에 유난히 바빠 보이던데 그것 때문에 일찍 가시고. 네. 아침에 맨날 눈이. 예. 아침에 피곤하고. 네. 저도 막 드라마를 잘 안 봐요. 왜냐하면 한 번 보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그렇죠. 때문에 오히려 TV로 할 땐 그런 게 없었는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거나 막 이런 것들은 끝이 없잖아요. 다음 여주인공이 위기에 처했어. 거기서 끝났는데 다음화를 안 볼 수 없잖아요. 이제 막 남자 주인공이 막 왔는데 막 이런 걸 안 볼 수 없으니까. 저도 맨날 막 밤을 새는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조금 뭐 얘기 이어서 해주실 분 계신가요? 요즘에는 저는 젊었을 때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 걸 되게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뭐 가난한 여주인공, 그리고 재벌남, 신데렐라 그런 네. 내용인데 요즘엔 결혼하고 나니까 불륜 드라마가 재밌더라고요. 요즘에는 공항 가는 길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걸 그렇구나. 불륜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이상윤 정도면. 아니 근데 진짜 왜 재밌는지 저도 지금 그러니까 보면 재밌거든요. 근데 뭐가 재밌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되게 인기도 많잖아요. 그런 이유였구나. 그 약간 저희 집도 되게 다 같이 가족 모두가 다 그걸 봤었거든요. 그 뭐죠? 유아인하고 김희애. 미래. 아니구나. 뭐지? 미래 맞지 않아요? 맞나? 그거 너무 좋았는데 뭐, 사실 그 뭐 내용도 그렇지만 뭐 뭐죠? 이게 라디오 하면서 단어가 안 떠오르면 이러면 안 되는데 피아노를 막 치잖아요. 근데 그 뭐랄까 두 사람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마치 진짜 엄청난 그 케미라고 하나? 맞아. 막 그런 게 엄청 그런 게 좋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게 되게 너무 옛날 드라마인데 저 되게 드라마 안 보고 잘 버티고 살고 있나 봐요. 아무튼 뭐 아 지금 뭐 어느 분이 말씀 안 해주셨더라? 아 진주 씨. 네. 얘기 좀 해주시죠. 뭐에 빠져 계시나요? 저는 뭐 저도 이제 일본 드라마도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영상 매체에 주로 관심이 많아가지고 특히 고전 영화나 최신 영화, 일본 드라마도 정말 좋아하고요. 영화 그럼 네. 좀 좋아하는 거 작품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데 그 내가 좋아하는 작품을 소개하려고 하면 이제 글로 쓰는 것도 어려운데 말로 하려니까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쵸, 차라리 그쵸. 드라마나 이런 거면 좀 이게 전개가 빠르고 특히 일본 드라마 같은 경우는 10회나 11회로 끝나기 때문에 네. 아 그래요? 네, 이야기를 몰랐다. 하기가 쉬운데 근데 영화 같은 경우는 2시간짜리긴 해도 그 안에 담겨있는 게 너무 많아서 맞아요.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말주머니 있는 편이 또 아니라서 네. 되게 막 아 맞아요 인간의 모에 대해서 되게 막 탐구하는 막 네. 이런 영화 되게 설명하기 그렇죠. 어렵잖아요. 근데 뭐 그래도 그나마 좀 가장 최근 영화를 말씀드리면 블루 제스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우디 앨런 감독이 찍은. 네, 요거는 이제 그 요 주인공이 이혼을 하고 나서 이제 여동생 집을 찾아가서 그러니까 이제 정말 잘 나가는 집안에서 살다가 그 남자와 이혼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을 펴서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아 솔직히 그 제가 결혼을 안 해봐서 어떤 그런 건지는 감정은 네. 잘 모르겠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여동생 집에 가서 자기는 그동안에 살던 뭐 에르메스 백도 들고 뭐 그동안 정말 고급진 삶을 살다가 여동생 집에 앉혀서 이렇게 얹혀서 살아야 되는 삶을 사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고뇌하고 그런 고민 같은 거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인간의 허세라는 거는 어디까지인가 뭐 이런 거를 보여주는 그런 거 보면서도 내가 뭐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삶에서 약간 나 스스로 허세를 느끼고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거 느끼면서 공감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말씀을 잘 드려야 되는데 다들 근데 조금 이해 가시지 않으셨어요? 이해 가셨죠? 네, 말주변이 없으시다고 하는데 잘하시네요. 정리를 참 잘하시네요. 맞아요. 근데 뭐랄까 천왕동에서도요 약간 근처에 영화관이 별로 없죠. 여기 저 영화 보려면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광명 크로양스 네. 아 광명 지하철 한정거장이에요. 아 광명이 네. 한정거장이구나. 그럼 그렇게 멀진 않네요? 네. 아 그렇구나. 사실 저는 동네에서 영화관이 되게 멀어요. 그래가지고 아 영화 한번 보기도 되게 그렇고 그런 걸 한번 보게 되면 되게 적어놓게 되는데 너무 진짜 요새 한 번도 영화를 못 봤더라고요. 적어놓는 노트가 언제 이후로 텅텅 빈 거예요. 그래서 다들 좀 영화 이런 거 좀 보고 여유를 즐기면서 살고 계시나요? 네. 네. 아 다행이다. 그럼 다 무슨 영화 보셨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궁금하다. 저도 보고 싶어요. 저 최근에 밀정 봤어요. 저는 주로 그러니까 애들 유치원이나 학교 보내놓고 조조 가서 보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조 가면은 맨 뒷좌석에서 보면 그러니까 앞에 사람도 별로 없거니와 뒤에 사람이 없다는 그 부담감이 없으니까 되게 편하게 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조금 일찍 가면은 싸게 조조로 사람 없을 때 보니까 좋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아 키가 크시니까 장신이니까 뒤에 분까지 걱정을 하시는구나. 아니요 그건 허리가 긴 건가요? 허리 한 번도 뒤에 분까지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간혹가다 이제 영화관 가면 뒷좌석 분이 발로 제 좌석을 맞아요. 차신다거나 아니면 앞자리 분이 핸드폰을 갑자기 열어보셔서 눈이 부셔서 영화 감상하는 매너가. 힘들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저도 조도 영화 많이 보는 편이고 근데 주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는 그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그럴 때 조금 난감한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솔직히 여기 이제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조심스럽긴 한데 근데 이제 그 아이들 같이 오실 때는 그러니까 15세나 12세 같은 영화는 이제 부모님 동반하면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아이들이 이제 중간에 재미없으니까 나가자 이렇게 보채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거가 조금 힘들기는 하죠. 영화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구나. 그게 이게 뭐랄까 사실 이제 저도 사실 그런 경우를 많이 보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엄마가 어떤 독립된 개인이기도 하고 뭔가 그런 문화생활을 들이고 싶을 때도 있는데 항상 올 때 이제 사실 놓고 오기 되게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데리고 왔을 때 되게 뭐랄까 사실 그 여건 자체는 되게 아이한테 친숙하고 되게 쉬운 환경은 아니잖아요. 막 옆에서 계속 사실 물어볼 수밖에 없고 저는 뭐 아이는 그럴 수밖에 약간 없는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요즘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좀 뭐랄까 비싼 뭐 이런 영화관들에서는 뭐 예컨대 뭐 아이돌봄 서비스가 있다거나 뭐 아이와 아예 같이 들어가도록 아예 환경을 만들어 놓거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뭐 기본적으로 조금 영화 볼 만한 여유가 모두한테 다 있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전 뭐 맞아요. 요즘 뭐 영화가 그 다른 거 뭐 어떤 거 보셨어요? 밀정 어떠셨어요? 여기서 영화 평가해도 되나요? 저는 그냥 암살이랑 좀 되게 비슷한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었던 걸 비하면 저는 암살이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밀정보다는. 밀정은 보면서 좀 고문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충격 많이 받았고 슬프기도 한데 그게 너무 뇌리에 남아있어서 좀 잔인한 그 고문하는 장면에서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 그런 좀 많이 했어요. 마음 아팠죠. 맞아. 그 뭐 혹시 또 영화 보신 거 없으세요? 아 제가 요새 친구랑 이제 휴일이 생겼잖아요.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다 계획 잡으셨어요? 노실 계획? 아니 노시는 게 아니구나. 지금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이게 아니실 수도 있겠다. 놀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공휴일이 더 힘드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을 지금 좀 잘못했네요. 아무튼 그 뭐 저 이제 계속 학교 저는 아직 다니고 있어서요. 그 학교 쉬는 날이라서 오랜만에 조금 쉬어볼까 하면서 영화관을 보는데 진짜 뭐 봐도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저도 팟캐스트를 사실 뭐 좀 약간 어쩔 수 없이 일 때문에 듣는 것도 있지만 영화 팟캐스트를 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줄거리를 잘 설명하는지 막 듣고 있으면은 안 보려고 했던 영화도 봐야 될 것 같고 막 저희끼리도 약간 좀 약간 그런 거 얘기해봐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아직 지금 얘 한 번도 얘기 못 하신 분 계신가요? 없죠. 다 얘기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아 아까 뭐 그러네요. 저도 아까 뭐 빠져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나? 그 뭐 춤추고 싶다 뭐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저는 책 모임을 요새 되게 좋아해 하는데 좀 바빠서 못 가고 있기도 하지만 책 모임이 요새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게 되게 매력적인 일이더라고요. 소항동에도 책 모임 되게 많지요. 혹시 참여 좀 하고 계신가요? 여긴 안 계시구나. 근데 이제 그러니까 책이라는 공통의 얘기거리가 있으니까 다 같이 조금 하기가 조금 쉬운 면들이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 뭐랄까 라디오 하면서 각자 읽으시는 뭐 책이나 어떤 뭐 영화나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좀 얘기 나눴으면 좋겠고 뭐 그러면 이제 얘기 뭐랄까 노래 듣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 자신감 있는 얘기 한 번씩 하기로 했잖아요. 그거 이어가도록 할게요. 그 사실 제가 미리 신청곡 같은 걸 받았으면은 노래를 틀 수 있었을 텐데 제가 그러지 못해가지고 그 이번에도 제가 그냥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틀도록 할게요. 그 또 고민인데 그 한동근 씨가 부른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름이 길데 왠지 되게 감성 충만한 이 가을에 되게 어울릴 것 같은 노래여서 그 노래 듣고 다시 이제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각자의 그런 것들을 얘기해보는 네,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계가 반대로 돌아가고 있어 TV 속 영화가 되감아지고 있어 내렸던 빗물이 올라가고 있어 잊었던 기억이 돌아오고 있어 도로 위에 차들이 반대로 달리고 세상에 모든 게 다 거꾸로 움직여 지금 나는 계속 반대 지고 있어. 가루네 사진이 모여들고 있어. 버렸던 미련이 돌아오고 있어. 삼켰던 내 눈물이 다시 뱉어지고 뱉었던 그 모진 말은 다시 삼켜지고 지금 나는 계속 반대로 뒷걸음질지며 그날에 너에게 돌아가고 있어. 운명 같은 만남 너무 아픈 결말 난 이 소설에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Oh, oh. 내 한 권의 사랑 마지막 장면에 네가 있어야 해. 그래야 말이 돼. 네가 네, 노래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아, 뭐 선곡 괜찮았던 것 같아요. 요즘 뭐 가을이라고 하는데 사실 요즘 되게 정신없이 지내고 있어서 뭐, 가을이 뭔지 뭐 어쩐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는 노래인 것 같아요. 그 시즌이 되면 막 그런 노래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많이 못 들어봤지만 앞으로 방송을 진행하면서 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노래 같은 그리고 그 노래에 담긴 사실 사연들이 더 많잖아요. 각자 추억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얘기해보면 좋겠고 사실 저희 지금 그 잘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기로 했는데 벌써 잘하는 거 하나를 발견한 것 같아요. 저희 지금 공간에 지금 아까 마을회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캘리그라피들이 지금 가득한 걸 발견했는데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잘 쓰시지? 저 산 줄 알았어요. 어 아, 진짜요? 팔기도 합니다. 아. 어, 저 그거 샀어요. 그 뭐지? 그 캘리그라피 그려져 있는 그 부채 같은 거 하나 막 샀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저희도 막 난리 났었거든요. 지금 정도... 여기 네? 정도만이가 가져간 거. 아, 네 맞습니다. 마이크 좀 대주세요. 그 여기 뭐 써 있는 것도 보면은 아 지금 써 있는 말 하나 보고 되게 감동 먹어가지고 물이 물길을 가다가 새로운 웅덩이를 만나면 웅덩이를 가득 채운 후에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무엇을 시작하든 가득히 채우는 고립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후에야 실력과 진전이 생길 것이다. 잔머리는 쓰지 마라. 속성이라는 말에 속지 마라. 와 문구들도 이렇게 어떻게 골랐을까요? 막 갑자기 지금 약간 위안받았어요. 혼자 막 읽어보다가. 아무튼 그래서 지금 각자의 장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는 시간 가지기로 했었는데 뭐 이번에는 조금 아까 좀 늦게 하셨던 분들이 먼저 해볼까요? 진주 씨 얘기 좀 해주세요. 생각해 보셨어요? 자신의 장점? 글쎄 장점이라기보다 잘하고 싶은 건 있는데요. 요리를 좀 잘하고 싶어요. 아 지금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이제 막 학교 졸업한 수준? 그냥 고등학생 수준? 뭐 그냥 집에서 엄마 안 계실 때 하는 수준인 것 같고요. 근데 자취한 지 얼마 안 됐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뭐 10년 되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혼자 살려다 보니까 반찬도 해 먹어야 되고 국도 해 먹어야 되고 그러는데 할 수 있는 범위가 좁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반찬 가게 가서 사 먹고 이렇게 되는데 뭐 비용도 비용 만만치 않고 하다 보니까 좀 요리를 잘하게 되면 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저 그런 거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요즘 그 청년들 모여서 이렇게 자조 모임 같은 거 막 이런 거 하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뭐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그런 반찬 해 먹는 거? 막 이런 거 하는데, 그러니까 뭐랄까 다 이게 잘 만들고 이런 게 아니어도 일단 만들기 다들 쉽지 않잖아요. 다들 뭐 일주일 중에 막 평일 중에 모여서 이런 거 하긴 쉽지 않대. 한 달에 한 번씩 막 주말에 모여서 막 그렇게 나눠서 반찬을 나눠서 가져가고 이러는 거 보면서 아 저는 자취는 안 하면서도 그런 모임 한번 가보고 싶다. 저도 요리를 정말 잘하고 싶어 한다고 해야 되나? 좋아하거든요. 되게 못하지만. 나날이 새롭게 맛없는 음식을 먹으면서 아 이렇게 맛없을 수도 있구나 이런 방식으로 느끼기는 하는데 뭐 좋아요. 뭐 요리 뭐 이런 것들 되게 일상에서 되게 중요한 것들인 것 같고 또 어떤 분께 여쭤볼까나? 미진쌤. 네. 저도 잘하는 거라기보다 열심히 하고 좋아하는 거, 그게 아까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일본어를 전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렇게 똑같은 글인데 한국어로 된 걸 보는 것보다 일본어로 되는 걸 보는 게 훨씬 빨리 이렇게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한자를 좀 좋아했어서 그게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는 일본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고 지금은 그냥 주부로 있죠. 그래서 기회가 되면 지금도 이제 그래서 손을 놓지 않고 있거든요. 열심히 해가지고 언제든지 나가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 네. 책도 막 그냥 언서로 그렇게 막 읽으시는 거예요? 네, 읽을 수는 있어요. 오래 걸려요. 찾아보면서 또. 멋있다. 너무 좋아요. 언어를 잘하는 사람의 어떤 매력이 되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말마다 다 그게 다르잖아요. 그런 느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미라 선생님은 어떤 거 조금 자기 강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주 어렵게 짜냈는데요. 저는 이제 집 구조 바꾸는 걸 혼자서 아주 잘해요. 물건을 혼자 들었다 놨다 하고 남편이 없는 사이에 혼자 집을 쫙 바꿔놓고 내 마음대로 그런 걸 아주 잘해요. 우렁각시 왔다.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이제 미싱도 조금 배우고 워낙에 잘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잘하지는 못하는데 일단 요거 뭐 소파 패드를 좀 바꾸고 싶다 그러면 어디 급하게 막 배워가지고 하나 딱 만들고 좀 그런 편이에요. 네. 와 근데 그게 정말 일로 하려면 만약 일이라면 되게 쉽지 그쵸? 않고 고된 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인테리어 보는 거 좋아하고 뭐 예쁜 거 보는 거 좋아하니까 그런 쪽으로 좀 배워볼까 했는데 또 일로 하려고 하니까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취미로. 네. 아 그게 되게 근데 그러니까 뭐랄까 세력적으로도 사실 뭐랄까. 큰 가구 옮겨야 되는 게 쉽지 않은데 끌고 다니면서 그래도 밑에. 그거 마음대로 바꾸고 나시면 약간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쾌감도 느끼고 그리고 또 새로운 집에서 산 것 같고 집도 막 이사 간 느낌이 들고 반응은 좀 어때요? 집에서? 반응은 그냥 손 안 대고 자기네들 자기네들이랑 표현은 그렇지만 손 안 대고 좀 이렇게 뭔가 새로운 분위기를 맞았다는 거에 대해서 만족하더라고요. 나름 다행이에요. 그래도 그걸 힘들어하지 않아서. 네. 아 그렇구나. 네. 뭐 되게 멋진 취미인 것 같아요. 셀프 인테리어 막 이런 거 되게 붐이잖아요. 지금 박용 선생님 뭐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뭐 저요? 약간 시간이 조금 다가오고 있어서 제가 마음이 조금 급해서 막 빨리 얘기하세요 막 이렇게 해버린 것 같은데. 아니요, 전 그냥 잘하는 게 꾸준히 다니는 거 잘해요. 그거는 그냥 그러니까 누구든 그러긴 한데 막 이렇게 찌르고 다니 굉장히 펼쳐놓기 좋아하는 사람도 많은데 저는 이렇게 막 마구 이렇게 발을 들이진 않는데 한번 하면 끝까진 가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도 나름 장점 아닐까? 네 생각해요. 네. 그렇죠. 되게 뭔가 꾸준하게 하는 재주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아 근데 그닥 결과가 나오진 않는데 여튼 어제 한꺼번에 우르르 쏟아지는 거 아닐까? 그게 요즘 저는 약간 그 얘기를 듣고 되게 놀란 게 뭐지 일 중독 막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일 중독인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그거래요. 그러니까 일을 하겠다고 뭔가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 일이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는지에 대해서 전혀 기억을 못 하고 뭐 이제 뭐랄 그런 뭐 하루에 뭐 시간에 대해서 되게 감을 못 잡고 막 이런 게 시작되면 그 사람이 이제 일 중독 단계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자기 일을 잘 그렇게 막 꾸준하게 할 수 있다는 건 그런 걸 잘 가늠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뭐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뭐 되게 좋은 재주겠다. 그래서 요즘 그 말에 되게 공감했던 기억이 막 나네요. 저희도 꾸준하게 뵙는 걸로 그러면 네. 하겠습니다. 은영 선생님 계신가요? 네. 은영 선생님도 말씀해 주세요. 저도 진짜 쥐어짰는데요. 네네. 밥 안 태우고 자라기. 아, 저희 식구들이 누룽지를 좋아해서 솥밥을 좀 잘하는데 잘 안 태우고 누룽지 잘 만들기 그랬었습니다. 그 비법 좀 알려주세요. 말로 설명이 안 되려나? 말로 설명 못하겠는데 이거는 감인 것 같습니다. 냄비밥 진짜 하시는 분들 너무 존경스러워요. 진짜 저는 그 압력밥 선물도 맨날 다르게 맞춰가지고 맛이 맨날 다른데 어떻게 냄비밥을 하실 수 있지? 되게 궁금하네요. 그럼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김현경 선생님? 네. 저도 저는 좀 직장생활 할 때나 이럴 때 보면은 인터넷 서치 좀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우와. 생각했을 때 그냥 저 스스로 혼자 그래서 뭐 이렇게 기사 같은 거나 아니면 좀 필요한 뭐 단어들을 주시면 그거에 연관된 인터넷 좀 많이 잘 찾는 편이에요. 와, 그거 진짜 엄청난 맞죠. 재능인데요. 그냥 근데 주변에 그런 사람 있으면은 되게 많이 의지하게 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하는 척 하려고요. 자꾸 일을 너무 많이 시켜서. 근데 벌써 나왔다. 이게 공개돼 버렸다. 야, 근데 무슨 정보요? 근데 뭐 약간 구체적으로 조금. 제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다가 육아휴직 내고 2년 쉬고 그러고 이제 퇴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회사 다닐 때는 그냥 회사에서 필요한 뭐 이렇게 자료 같은 거를 원하시면은 인터넷에서 좀 잘 찾았어요. 그냥 다른 분들 직원들에 비해서 잘 찾아서 그래서 자꾸 다른 직원들까지도 같이 이것 좀 해달라고 많이 하고 예 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싫었습니다. 일이 점점 늘어나서 힘들었어요. 아 맞아요. 주변에 막 저도 제 동생이 컴퓨터를 되게 잘하는데 그러니까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동생한테 컴퓨터 수리를 맡기기 시작했거든요. 본인도 보람 느끼고 이런 거는 되게 좋은 그 선까지만 되면 되게 괜찮은 게 아닌가 막. 예은 씨 혹시 아까 얘기 안 하셨죠? 하셨나요? 네, 아니요. 안 하셨죠? 잘하는 거. 저는 손으로 하는 걸 잘하는 것 같아요. 궁금하다. 제가 공예 같은 거 좋아하세요? 수공예? 아니 공예는 전공을 해서 하는 거고요. 원래는 그림 쪽 디자인 전공을 해가지고 그래서 웬만하면 손으로 해야겠다 마음을 먹으면은 다 하는 것 같아요. 진짜요? 그거 네. 진짜 되게 만능 엔터테이너 같은 거. 그 뭐 디자인이라고 하면 디자인도 뭐 종류가 많잖아요. 뭐 어떤 거요? 저는 그림을 오래 전부터 했어가지고 웬만한 거는 다 했었는데 중학교 때는 그래픽을 했고요. 고등학교 때는 한국화를 하고 대학교 전공을 도자기로 해서 되게 다 다른 분야인 것 같은데 다 해보셨네요. 네. 그래서 지금 졸업을 하고 이제 주방 쪽 일을 하다가 지금 잠깐 쉬고 있는데 지금은 또 심심하니까 요리하고 있어요. 되게 여러 분야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쩐지 아까 그림 그릴 때 포스가 남다르다. 네, 맞아요. 맞아요. 우리 아까 그림 그리는 그러니까 설명한 글 보고서 이제 그림 그리는 시간 가졌었는데 되게 그냥 글만 보고 사실 그리는 게 되게 쉽지 않잖아요. 하도 사실 평소에 그림을 안 그리니까 좀 쭈뼛쭈뼛하고 이런 거가 있는데 막 너무 쑥쑥 이렇게 막 나오셔가지고 되게 깜짝 놀랐는데 역시 그런 비밀이 있으셨구나. 지금 제가 혹시 놓친 분 계신가요? 아직 말씀 안 하신 분? 그렇구나. 저는 뭘 잘하는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말을 해놓고 되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아까 그런 차원에 자신감 가져보는 차원에서 얘기하자고 했었는데 저도 되게 자신감 부족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 제가 잘하는 건 막 그런 시켜서 말하는 거 잘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되게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발표를 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그냥 어쩔 수 없이 어떤 뭔가 상황에서 필요한 말들을 당장 생각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저는 스트레스는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발표 같은 거 할 때 스트레스는 별로 안 받아요. 오히려 약간 말을 줄이느라 애를 쓰긴 한데 뭐 그렇다고 이제 내용이 막 마음에 들고 이런 건 또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말들이 되게 사실은 세면치레 같은 약간 식상한 말들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저는 좀 고민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진심을 전해야 될 때도 나도 모르게 약간 그런 형식적인 말들을 하게 될 때가 많아서 그건 고민이기는 한데 아무튼 그 상황에서 조금 당황스럽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저는 뭐 좋게 생각하기로 이 기회를 삼아서 마음에 했고 사실 제가 이거 두 개를 말씀드린 게 어떤 거였냐면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라디오 같은 거 진행을 할 때 이제 저 두 가지를 좀 마음에 놓고 조금 하자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자기가 잘하는 분야를 활용해서 라디오를 하면은 그러니까 일단 쉽게 할 수 있고 저희는 쉽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일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즐겁게 하려면은 내가 약간 잘하는 재능을 활용할 줄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잘하는 것만 하다 보면 그냥 원래 했던 거랑 똑같아지잖아요. 거기에 약간씩 내가 지금 좋아하는 것들 잘 못해도 하고 싶은 것들 결합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오늘 우리 같이 얘기 듣기는 했지만 뭐 방송 다시 들으면서 약간 서로 아 저 사람 저거 좋아하는 사람이었지 약간 이런 거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고생 많으셨고요. 그 마지막으로 끝나기 전에 아까 신청곡을 제가 하나 받았는데 그 이거 까만 밤을 나와서가 아니고 깊은 밤을 나와서더라고요. 근데 왜 그 이거 지금 골라주신 게 그 진주 씨 맞으시죠? 제 이름 헷갈려서 진주 씨 이 노래 왜 골라주셨어요? 이문세 세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을에 이문세 씨 노래를 많이 듣잖아요. 그 가을 감성에 어울리는 그 분위기의 가수라고 해서 많이 들으시는데 이제 깊은 밤을 나와서 이 노래가 그나마 좀 신나는 노래라고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돼서 맞아요. 네. 저는 이 사실 깊은 밤을 날아서를 되게 많은 사람이 리메이크를 해서 뭐 리메이크한 누가 불렀던 건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고 나중에 원곡을 들어봤는데 진짜 원곡에 힘이 있더라고요. 막, 와, 이래서 다들 좋아하는구나. 잠깐 어디에 진짜 날아갈 수 있는 것 같은 기분이어서 막 환상의 세계 약간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노래여서 되게 저도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다들 이렇게 이야기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고 저도 지금 사실 처음 뵙는 분들하고 진행을 한다고 되게 흥수수설했는데 다시 들어보면 어떨까? 저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도록 하고 그러면 이제 이문세의 깊은 밤을 날아서 들으면서 저희 인사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녹음해보시니까 조금 다들 간단하게 좀 어떠셨어요? 좋았습니다. 네,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힘들 때. 아 힘드셨어요? 편안할 수 있었다면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편안하지 못했다면 약간 진행자의 역량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이제 노래 들으면서 모두 보내드리도록 할 텐데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뭐 다음 시간에 만나요? 뭐 이런 거 할까요? 네 오늘 그러면 오늘 헤어지고 다음 주에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난 오직 그대 사랑하는 맘에 밤하늘을 날아 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난 오직 그댈 사랑하는 마음에 밤하늘을 날아서 그대 잠든 모습 바라보다가 빛을 주고 날아가고파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금빛 궁전으로 갈 수도